주윤발의 영웅 본색을 보고 난 뒤 시도 때도 없이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진얘기다 어머니께 야단맞고 유덕화의 지존무상을 보고 할 줄도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짝맞추기 하다 아버지께 혼나고 작년에는 동방불패의 2편을 보고서 아무리 SF영화지만 사람이 어떻게 참치를 타고 날아다니냐며 저를 귀찮게 하다 결국 어깨를 꼬집힌 동생 주복이가 얼마 전에는 무슨 영화를 봤는지 그저께부터 목욕탕 욕조에 물을 가득 받고서 그 속에 손을 담근 채 한참을 휘휘 돌리기만 합니다. 무슨 영화인지 머리에 흰티까지 두른 채 또 꼬집힐까봐 물어봐도 대꾸도 하지 않는 동생이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 3동의 김현주 씨의 남동생 얘기. 너무 귀여운 남동생이죠? 자, 5월의 마지막 날이자 6월 첫날 FM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충북 청원 남일면의 이형섭 병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ock Eye Song 팬플루트 연주가 무척이나 가슴으로 파고들죠.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서 김지원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병준 씨 무척 힘들다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신지 제가 음악으로 풀어드릴까요? 이성찬 씨가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핑 돌 만큼 슬픈 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곡 어떨까요? 제목에도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카타르시스 때문에 힘든 게 싹 빠져나가고 다시 힘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문화동에서 하진용 씨 신청해 주시고 도봉구 쌍문삼동에서 장종훈 씨도 또 하이텔로 윤경주 씨가 안성욱 씨랑 듣고 싶다고 하셨죠. 배명고등학교의 윤성 학생, 부산의 김기훈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러쉬 중에서 에릭 클랩턴의 노래입니다. Tears in Heaven.

타이틀의 남승춘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참 꾸며졌을 나이죠.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In Dreams, 로이 오비슨의 노래로 FM 영화음악 다시 여러분 곁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주소 너무 안 불러드렸죠?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하면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자, 제 제일 친한 친구 연승이랑 영화음악 마지막 곡을 꼭 적어서 서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연승이랑 저에게 영화음악, FM영화음악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길 빌어주세요 하면서 강서구 화곡6동에서 이선미 학생 편지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두 분? 알람시계 맞춰놓고서는 딱 1시 55분 그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 마지막 곡 이거지 하면서 이것만 딱 적고선 다시 자서 내일 아침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다 있거든요. 여하튼 두 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정인숙 씨 그리고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미니 씨. 와, 미니 씨 오랜만이네요. 미니 씨 친구 수준이에게서 카드 받고 무척 힘이 됐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친구 수준이와도 함께 들어주세요. 두 곡을 연달아 띄워드립니다. 어느 곡이냐면요. 우선 애냐의 곡이에요. 이 아일랜드 가수 애냐는 뉴에이지 풍의 음악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영화에 꽤 많이 삽입이 됐죠. Far and Away도 그렇고요. LA 스토리에도 그녀의 노래인 Exile이 삽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린카드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됐고요. 최근에 Age of Innocence, 그 순수의 시대에는 테마가 바로 애냐의 노래입니다. Marvel Holes라는 곡인데요. 이 곡과 이어서 이자벨 아자니의 중독된 사랑의 Man from Runa, Scott Walker의 노래 함께 띄워드립니다.

이사벨 하자니가 주연한 영화였죠. 중독된 사랑 중에서 Man from Reno, 스콧 워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성일 씨, 영화 평론가 정성일 씨가 나오셔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성일 씨가 영국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웬 영국 영화 이러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국 영화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시죠. 네, 그 영국 영화를 오늘 여러분들의 메뉴에 올려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대단히 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온갖 영화 저널들이 갑자기 특집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중국 영화와 영국 영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제5세대에서 이제 6세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물결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소개되고 있는 듯 하지만 반면 영국 영화의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그야말로 이 영국 영화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객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영화 평론가들이 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 감독의 네이키드가 뉴욕에 개봉되었을 때 모든 영화 평론가들의 첫 문장이 이번에도 음침하게 답답하고 불길하게 짝이 없는 영화를 2시간 동안 꾹 참고 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상을 받았다니 봐야 되는 이 직업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라는 푸념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마도 이 영국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유독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만이 아니라 영화 전문가들도 사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인 그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영화의 새로운 전통, 새로운 미학, 그리고 어쩌면 향후 10년간을 이끌어갈지도 모른다는 이 영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영화막실의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뉴에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국 영화의 전통은 놀랍게도 그 전혀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꾸준히 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큐멘터리 전통이고 또 하나는 연극 무대의 전통입니다. 사실 영국에 만일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께서 그 유럽 배낭족 떠났다가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영화 보러 돌아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다 런던 시내에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거리, 아마도 가장 그 번화한 거리 거기를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국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동경이나 파리에 가면 정말 영화에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웬 영화관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영화관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지하게 영화들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런던에 가보면 영화관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영화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헐리우드 영화를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술 영화를 열심히 보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영국 영화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영국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별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극장에 헐리우드 영화가 다 붙고 있는데도 사실 직배 반대 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영국 영화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영국 사람들은 그것이 영어로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자국 영화로 착각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버라이티지 표현에 의한다면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가장 경계심이 없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영화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그 창피한 기억 중에 하나는 사실 영국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 때 전통이 없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 때 영국 영화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제가 그 이 시간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아마 필림 다르라는 얘기를 드렸었을 것입니다. 연극 무대를 그대로 찍어서 이것이 마치 예술 영화인 양 생각했었던 바로 그 흐름, 바로 그것이 가장 성행을 했었던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이었었고 프랑스는 그 와중에도 실험 영화 작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들을 찍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최신시자들의 수많은 예술적인 공헌이 있었지만 영국 영화는 이 연극 무대 찍는 영화로 무성 영화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만셈입니다. 그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헐리우드 영화들이 찾아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국 영화를 주름잡기 시작한 것은 채플린의 희극 영화들 아니면은 더글라스 페어뱅커스의 액션 영화들 또는 사극 영화들이 그 전부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는 무성 영화 시대 때만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귀족들이 엄연히 살아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영화 보러 간다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일이냐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연극 보러 가기 위해서는 나비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영화는 그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영국 영화의 전통 속에서 가장 빨리 뿌리를 내린 것은 아마도 이것은 그 레드클리프 브라운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인류학자들이 인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에 가서 영화를 찍어서 필름으로 들고 와 연구하기 시작한 그 운동이 그 연구 방법론이 영국 영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영화의 다큐멘터리의 전통을 뿌리 내리게 만들게 된 방법론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다큐멘터리의 방법에 의해서 나왔었던 방법의 그 두 다큐멘터리의 거장이 있으니 한 사람 폴 루자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존 그리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루자라는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방법론이라는 책까지도 내서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그 기념비적인 저작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또 한 사람인 존 그리아슨은 포리선이라는 영화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영화사에서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포리선을 하고 있는 어부들의 삶을 영화 감독 존 그리아슨은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을 인류학적인 학자적인 태도를 갖고 기록을 해나가서 다큐멘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큐멘터리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찍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뭐 신기하다고 그러냐라고 반문하실 터인데 이때만 해도 다큐멘터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가베르토프로 대표되는 다큐멘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시비키 혁명에 복무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표현주의적인 수법과 형식적인 방법론을 갖고 들어와 혁명의 현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든지 이것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설득시키고 거기서 새로운 표현을 끌어내어 그들을 보는 민중들을 설득해내야 된다라는 베르토프의 방법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동구에서 시작했었던 그 대표적인 영화감독이 요리스 이벤스 같은 감독인데 요리스 이벤스의 방법에 의한다면 사실을 찍고 그때 사실을 얼마나 영화적인 형식 안에 담아주느냐 라는 문제를 갖고 영화를 찍었으니까 사실 두 가지 방법론이 하나는 혁명적이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또 어떻게 표현한다면 볼시비키들에 대한 부주화적인 방법론의 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둘 다 형식에 의하여 사실 자체를 어느 정도 왜곡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 그리아슨의 방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방법론이다라는 철저 객관주의라는 방법을 제시한 셈인데 그러나 존 그리아슨의 이 방법론은 거꾸로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무대를 찍을 때는 존 그리아슨이 객관적인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내 무대로 들어갔을 때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규격의 세트를 세워놓고 찍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른바 인류학적인 사기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그리아슨은 이 방법은 꾸준히 발전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객관적인 방송으로 알려진 BBC 방송에 의해서 그 BBC 방송에 수많은 종군 기자들과 함께 기록영화를 만들어 나갔고 그래서 수많은 종군 기자들을 전쟁터에 묻어가면서 그 필름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였고 이 기록영화의 방법론은 영화사에 찬연하게 빛나 빛나는 한 장을 마련하기도 되었습니다. 사실 그 토키 영화가 시작된 이후 영국 영화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감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감독은 이미 무성 영화가 막 끝나가던 무렵 무성 영화로 데뷔하여 영국에서 약 15년여간 영화를 꾸준히 찍으면서 평가를 받아 한 장르의 새로운 막을 열게 된 알프레드 히치콕도 영국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사실은 그 서스펜스와 스릴러 또는 일종의 공포 영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것도 영국 소설의 추리소설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프레드 히치콕과 함께 연극 무대를 영화에 올려 성공시킨 미래라는 영화 브리프 인카운터 노엘 카우드가 만든 그 쓴 시곡이죠. 이 시곡을 영화로 옮겨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전세계적인 명성을 끌어모은 데이비드 린도 사실은 영국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캐나다의 방송국을 미국 상업방송국들이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이 영국의 재능 있는 감독들은 그 재능이 발견되기가 무섭게 헐리우드에서 스카웃을 해갔던 것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그의 첫 번째 헐리우드 데뷔작 영화는 레베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베카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수차 다시 재방영되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요. 이 레베카로 알프레드 히치콕은 헐리우드에 발을 내려놓자마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을 때 알프레드 히치콕은 아카데미상 현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이유는 이 영화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셀진에게 찍은 것이니 내가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거절했고 유감스럽게도 히치콕은 그 이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을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국에서 영화를 찍을 때를 이름지어 부르기를 가이드 시네마의 영화 평론가들은 아마추어 영화 작가의 시대. 그래서 사실 영화 작가로서 알프레드 히치콕을 연구하기에는 영국 영화 시절이 훨씬 더 재밌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알프레드 히치콕은 마음 놓고 영화를 실험할 수 있었었고 새로운 테크닉에 도전할 수 있었었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퍼즐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후일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영화의 비결을 이때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헐리우드에 가서는 끊임없이 제작자와 싸워가면서 스타 시스템을 이용하고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 자기의 작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히치콕은 헐리우드에 가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프로 감독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는 전기 영화와 즉 영국 영화 시대와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시대의 사이에는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이 있을 정도로 다른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린이 영국에서 찍었던 영화들은 대단히 작은 규모의 일종의 연극 무대를 영화로 올려놓는 듯한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러나 그는 헐리우드로 옮겨가자마자 영화사상 최고의 70mm 영화 감독이 됩니다. 70mm 화면을 쓰는 거에 한도에 한해서는 심지어 쿠로사와 아키라까지도 데이비드 린이야말로 70mm 화면의 최고의 감독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을 정도입니다. 데이비드 린의 영화를 어찌나 좋아했었던지 쿠로사와 아키라도 한번 70mm 영화에 도전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75년도에 만들었었던 소련 돈을 갖고 만들었던 그리고 모스크바 필름에서 찍은 영화인 데르스 우자라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70mm로서 거장이 만드는 영화 중에 가장 실패한 영화 중에 한편으로 꼽히게 되었고 그리고 쿠로사와 아키라는 그 후 비록 대작 영화를 계속 찍어나가긴 했으나 카기무샤나 란 같은 영화는 그러나 70mm 영화는 아니었었던 것도 이 데이비드 린 컴플렉스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과는 달리 계속 그 헐리우드에서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국에서 작업을 하기는 했으나 그리고 후일 헐리우드에 가서 선호 작품을 찍기는 했으나 50년대, 4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국 영화의 거장은 캐롤 리드였었습니다. 이 캐롤 리드는 심야의 탈주, 제3의 사나이, 떨어진 우상 같은 상업적으로도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성공을 거둔 영화를 통해서 영국 영화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는 데 기여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몇몇 영화 평론가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영국 영화 산업을 휩쓸고 있었던 것은 드라큘라 영화와 B급 코미디 영화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 그 가장 유명한 스튜디오가 얼링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얼링 스튜디오의 얼링 스튜디오를 패러디해서 만든 호텔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의 호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 호텔이죠. 스펠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을 패러디 해놓은 곳이기도 한데 코엔 형제의 영화가 드라큘라 영화가 B급 코미디의 전성기를 통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공하였고 그리고 하나의 장르로까지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드라큘라 영화가 B급 코미디가 성공을 했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관객이었었는지는 여러분들 대충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국 영화 산업은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추락하고 있었던 영국 영화에 반발하기 위해서 영국에도 젊은 새로운 감독들이 50년대 말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세대의 감독들이 그 유명한 성난 젊은이들이라고 불리우는 앵그리 영맨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앵그리 영맨 세대들을 흔히 연극에서 이야기하는 비트 제너레이션들과 함께 존 어즈번 같은 희곡 작가들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앵그리 영맨의 사총사라고 불리우는 터니 리차드슨, 린지 앤더슨, 잭 크레이튼, 카렐 라이즈 같은 감독들은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오며 영국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터니 리차드슨은 아주 지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크시스트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의 영화 중에서 꿀맛 뒤돌아보지 마라. 또 장거리 주제의 고독 같은 영화들은 이제 더 이상 영화가 부르주아들의 경멸을 받고 또 프롤레타리아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삼류 영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귀족 사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 소위 받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웅변을 하고 있는 영화로서도 당당하게 한몫 차지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토니 리차드슨의 영화가 가장 대표적인 영화들이라면 린제이 앤더슨은 앵그리 영맨 세대 영화의 미학을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64년에 발표했었던 스포츠 같은 인생에서 그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KBS 방송국에서 단 한 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그토록 자기가 좋아했었던 과부가 죽고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음과 함께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주먹으로 치고 바로 뒤이어 아주 허탈하게 주인공이 풋볼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전혀 공은 잡지 못하는 모습과 함께 그 절망적인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린제이 앤더슨 감독은 1969년에는 장비고 감독의 품행 제로를 다시 영화화시킨 If라는 영화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잭 클레이튼 감독은 정상의 밤 그리고 카렐 라이즈 감독은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으로 노동자 계급의 그 고통을 이 영화들이 대변함으로써 영국 영화가 단지 일시적인 흥분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앵그리 영맨 운동은 동세대에 같이 등장했었던 누벨바그의 동세대 뉴웨이브들의 그야말로 그 혁명적이리만큼 혁신적인 형식 속에서 앵그리 영맨들은 그 주제에서는 새로웠으나 형식에서의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만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60년대 영국의 대중문화의 주인공들은 영화가 아니라 락큰롤에 섰습니다.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등장했었고 또 킹크스와 페어포드 컨벤션 같은 그룹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60년대에서 70년대를 돌파하며 영국의 대중문화들은 영화를 제치고 그리고 락큰롤들이 그것을 끌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영국 영화 산업은 유감스럽게도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놀랍게도 이 엉망진창이 된 영화 산업 속에서 진정 천재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영화사를 뒤져보다 보면은 충분히 마땅히 평가받아야 되는 감독들인데도 이상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프랑스 영화의 무서운 아이라고 불리우는 필립 게레리라든가 또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만큼이나 천재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르콥스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혀 평가받지 못한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인 오가 신스케, 또 70년대에 단 두 편의 영화만을 찍었었던 미국의 인디 영화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테렌스 멜릭 같은 감독들은 진정 영화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그 리스트에 이 감독의 이름을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얻으신 최고의 소득이라면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맹세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독 이름은 빌 더글라스입니다. 이 사람은 단 세 편의 영화만을 만들고 요절해버린 감독인데 그 세 편의 영화는 어린 시절 집에 가는 길 그리고 나의 기억이라는 세 편의 영화였었는데 이 세 편의 영화를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확인하고 보면서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린 것은 이 세 편 영화 모두 정말 최정상급 영화들입니다. 그 최정상급이라는 것은 그저 정상급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감히 타르콥스키의 최고 걸작을 거의 뛰어넘는 신의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용한 화면 스타일 속에서 인물들의 회상과 기억 속을 카메라가 쫓아 흐르면서 달려가는 그 화면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화를 제가 꾸준히 보아오면서 정말 몇 되지 않는 만남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빌 더글라스의 영화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독창적인 것이 너무 지나쳤었던 모양인지 평가받지 못하고 9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새롭게 발견되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영국 영화 사람이 그야말로 교착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니 정부에서 영국 영화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영화 산업을 다시 그 부흥시키고자 BFI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즉 British Film Institute라는 기관인데요. 이 BFI는 채널4라는 방송과 함께 아마 이 채널4는 박광수 감독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오늘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채널4와 함께 적극적으로 영화 작가들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BFI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크린 에듀케이션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작업이었었는데 영미권의 최초로 영화를 진지하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또 구조주의자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잡지를 통해서 영국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국의 영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을 끌어모아서 이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BFI가 해낸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작가들의 발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스타로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지 않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스티븐 프리어즈와 닐 자단입니다. 스티븐 프리어즈는 나의 멋진 세탁소로 영화평론가들로 하여금 그 정광석화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으나 불행히도 실패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스티븐 프리어즈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그리프터즈라는 영화로 헐리우드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스티븐 프리어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마틴 스콜시즈라는 평가까지도 받아내고 있는데 그 명성에 헛되지 않게 그가 만들어내는 화면들은 그야말로 아주 테크닉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찌르는 듯한 카메라의 구성도 아주 놀랄 만큼 적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닐 조던은 스티븐 프리어즈에 비해서 문제의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 중에서는 늑대 컴패니나 아니면 모나리자 같은 영화로 깐느 영화제를 석권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크라잉 게임으로 당대 제1의 감독의 리스트에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이 닐 조던이라는 감독은 헐리우드에만 가면 영화를 망친 것으로 유명하니 저는 금년 여름에 그가 만들어낼 탐 크루즈 주연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혹시나 실패는 아닐까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븐 프리어즈는 닐 조던이 비교적 헐리우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업 영화 감독이라면 진짜 천재는 데릭 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릭 자만은 유명한 게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에이즈로 최근에 사망했는데요. 그는 미디어를 종횡무진하면서 게이라는 그의 독특한 입장을 갖고 카메라로 예술사를 다시 써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 위에서 데릭 자만의 토대 위에서 피터 그리너웨이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터 그리너웨이 하면은 잘 알려진 대로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그 정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그리너웨이는 데릭 자만이 미디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쓰는 예술사라면 그는 테크놀로지로 그것을 바꾸어서 영화를 새롭게 사고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문제는 그를 지나치게 연극과 테크놀로지에 심취한 감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그린어웨이가 봉착한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위에서 90년대의 새로운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레이닝스톤의 켄 로 그리고 네이키드의 마이클 리 시멘트 가든의 앤드류 버킨 등은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영화들을 통해서 앵그리 영맨의 전통이 죽지 않고 90년대 그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60년대의 앵그리 영맨 세대가 좌파적 시선을 갖고 있었다면 이 90년대의 앵그리 영맨들은 유럽 통합을 앞두고 훨씬 더 비관적인 무정부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영화의 미래는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아마도 중국 제5세대처럼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국 영화 르네상스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라고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 네이키드가 비록 30분이 지금 잘려나가서 개봉하고는 있지만 이 뛰어난 영화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키에스롭스키의 영화를 좋아하고 블루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네이키드는 블루보다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마땅히 이 영화는 그해 깐느 영화제에서 폐양별이나 피아노를 제치고 그랑프리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정성일 씨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목이 메이셨을 것 같아요. 좀 영국 영화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그 영화의 전통이 사실 가장 미비했던 곳에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영화 작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영국 영화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마도 그것은 그 프랑스 영화와 정반대의 이유이기도 할 것인데요. 프랑스 영화들을 보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 프랑스 영화들이 너무 영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심의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풀어헤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영국 영화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거꾸로 연극적 전통과 다큐멘터리적 전통 두 가지가 한 영화에 항상 동시에 동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무대 위에 그것을 다큐멘터리 방법으로 찍어버리거나 다큐멘터리적인 공간 속에서 연기를 연극적으로 시켜버리는 그 두 가지 전통 속에서 영국 영화 작가들은 사회화의 맥락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왔었던 관객들이나 또는 영화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영화광들한테 영국 영화들은 전혀 다른 전통 속의 읽기를 요구하고 그 속에서 영국이라는 특이한 전통 사회로부터 전혀 한 걸음도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귀족과 그리고 노동계급이 항상 동시에 병존해왔었던 그 혼란스러움이 사실은 너무 영국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야말로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저 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 영화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그 전통이 너무나 다른 역사 경로를 밟아왔기 때문이기도 클 것입니다. 영국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프랑스 영화는 반대의 방법으로 그래서 저것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출되었는가에 대한 무대와 무엇을 기록하려고 들었나라는 그 정신을 읽어나가는 방법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오히려 또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영화 만들기의 철학과 미학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다면 새로운 영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소희 씨 오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신 분 추첨하고 음악 듣고 마치도록 하죠. 서울 강동구 천호삼동의 김현주 씨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닐 조단 감독의 영화 모나리자 중에서 네킹콜의 음성으로 모나리자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